네, 마킷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저희가 시청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계 한번 보면, VOD도 그렇고요. VOD도 그렇고, 이게, 2부는 지금 탁월해. 이분이. 다크호스. 다크호스. 최연으로서 어쨌든 다크호스. 그리고 이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은수저 뭐 이 얘기만 드리면 누군지 아시겠지만 알죠. 근데 이제 은수저라는 표현보다도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납니다. 저 두꺼운 뿔테 안경. 제가 이제 어렸을 애기 때 이제 보던 만화 소년 탐정 김전일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 일본 만화 일본 만화 카피한 거 이거를 번역한 거 의자 기억나네. 근데 이제 이 기억나. 요거의 패러디 중년 탐정 김정일 키움증권의 탐정 인맥 분석의 전문가 탐정. 예. 아 셜록 홈즈 키움의 셜록 홈즈 박우석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자. 반갑습니다. 캐릭터가 감사합니다. 확실해. 펜젠 좀 보이죠. 펜젠도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봐야 또 18% 또 올랐지바로. 네네네. 펜젠도 드리겠습니다. 펜젠 이거 젠장. 도영이 오늘 그래서 정보를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이 안 믿어. 아 그래요? 안 믿어. 이분은 입이 들썩들썩거리는 뭐냐. 펜젠이 보이죠. 펜젠. 내가 그때도 그랬죠. 듣보잡인데도 뭔가 미심쩍다. 네네.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인지 뭐인가 뭐하는지 기억도 안 나. 네. 근데 펜젠도 아니고 펜젤도 아니고 펜젠은 뭐냐 그랬잖아 내가. 그 벤젠 수준 같은데. 네. 그때 18%인 거 바로 올랐잖아 이거. 네네. 바로 그 그날 오른 날. 네네. 그 전날 얘기하고. 네. 아니 근데 도대체 이 펜젠은 왜 그때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때. 기억도 안 나? 공모가. 공모가에 그래도 다 왔는데. 공모가에 다 왔는데. 한국투자증권 얘기했고. 예. 공모가 3조원 몰렸는데. 예. 그게 공모가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그렇게 세던 게. 공모가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공모가에 또 살 수 있는 기회. 사줘야지. 그렇죠. 왜냐면은 이것도 야사가 있는데. 야사? 비사. 얘기해 줘봐. 요거가 이제. 걸리는 말하면 바로 신고하려고. 아 그러면 그만해야겠다. 그만해. 아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펜젠도 대박이었고 솔로에타 연타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요. 네. 요새 회원님들이 또 반응이 뜨겁겠어요 이제? 아니 뭐 저 회원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방금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방금 오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뭐요? 제가 오늘 저 두렵다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왜냐면 올 때마다 해서 처음에 부방 기억나시죠? 네. 저 부방 부산 방직하고 하던 종목들이 수십 프로씩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부방도 30몇 프로 올랐죠. 예, 부방 예, 부방 저 리온 구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가 디스했던 거. 예예 디스했죠. 예예.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올 때마다 자꾸 공교롭게도 또 이양의 앵커님 뭐 맞는지 그게 좀 공격이 더 맞아서 이번에 갈 때 무섭다고 오늘은 별로 안 오른 종목을 보내야 되겠다고 오늘 출연합니다고 저희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문자까지 보내? 저 회원님 서비스죠. 그래서 문자로 종목으로 이거를 말할까 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친절하신 관리팀에서 보고 이게 선행매매 걸리지 보니까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또 저 앵커님께서 우리 교수님한테 겁을 주셔가지고 말 안 할래. 아 그런 거 뭐 걸릴 거 하면 안 되죠? 걸릴 거 하면 아 그건 그렇고요. 아 요즘 회원님들 대상을 어떻게 리딩하고 계세요? 예, 저희 지금 현재는 뭐 제가 말씀 회원님들까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론칭도 안 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교육방송도 안 됐고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아니 교육방송이 솔직히 뭐가 필요해요? 교육방송을 돈 번 거 보여주고 있구만. 교육방송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자. 오늘 노트 새 거 노트 세트. 아니요, 노트 똑같아요. 아니,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노트 없어요. 아이, 이거 하나, 아니, 제목만, 겉에. 커피 자료 이거. 아니, 줘보세요. 예, 예, 예. 또 한 번, 아니, 줘보세요. 예, 예, 예.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2010년 1월 판. 지지징, 지지징, 이거. 역시 중년 탐정. 이거 뭐니 또? 야, 이것도 뭐야? 이거 100%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일본식 카레 파는 아비코는 들어봤는데, 아바고는 뭐냐? 아바고라는 회사가 있어? 아바코. 소리. 아바코. 네. 아바코는 뭐야? 100% 아니야? 아니에요. 아바코는 뭐, 여태 왜 적어놨어요? 예? 네? 네, 아바코도 좋은 회사, 좋은 회사인데, 올렸죠. 예. 네. 별거 아닌가 보네. 네. 말하기를 곤란한. 아, 요즘, 어? 오늘의 길이 이건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예, 이거예요? 예, 예. 오케이. 오늘 테마가 또, 방송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가장 핫한 뉴스는 테슬라였죠. 네네. 테슬라 어제 오늘 마찬가지죠. 예, 예. 네. 어제 오늘 뭐 테슬라가 얘기를 네. 말씀하셨을 것 같고 네. 예, 테슬라가 오늘도 뭐 가장 선풍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처음 한 거의 한 8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나왔을 때 네. 완전히 쇼킹하게 네. 그런 시장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네. 전기차가 이런 부분들이 저가형으로 나오면서 전기차 시대를 좀 더 앞당기는 그래서 불을 지핀 거는 뭐 그쪽이죠. 예,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사건 그런 불을 지피고 결국은 이 정말 천재 같은 과학자 앨런 머스크가 또 한 방 터뜨리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 빨리. 오늘 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인맥 분석도. 인맥 분석. 아니 앨런 머스크 형님도 알아요? 아니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 저 그날 오셔서 말씀해서 페이스샵,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가입해. 제가 원래 페이스북을 친구 추가했어. 네. 페이스북을 친구 추가했죠. 네. 친구 추가했습니다. 네, 친구 추가를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한 지가 벌써 한 3, 4년이 넘었거든요. 예, 네. 네, 제가 따로 주식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난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예, 페이스북도 잘 안 들어가고 했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페이스북을 들어갔어요. 신청했어, 나를? 예, 네, 신청했어요. 내가 네. 아직 오케이 안 했나 보네? 안 하셨어요. 예. 아, 기분 나쁘니까. 밥 다 죽이면 밥이라도 얻어 보면 친구 축하해 주세요. 친구가 수백 명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리시는 거 봐요. 저는, 아, 가리죠. 저는 예, 저는 보고 또. 아, 그래요? 밥 안 사주는 사람 친구. 아니 근데 앨런 머스크 나도 좀 관심 있는데 앨런 머스크 인맥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나는 앨런 머스크랑 트위터야. 트위터. 아, 트위터 하십니까? 아, 그 사람은 안 봤던 한데 그 사람 거 진짜 보죠. 오바마가 제일 그 트위터 친구가 제일 많던 거. 오바마는 돈이 안 돼. 오바마 돈이 안 돼. 앨런 머스크 돈이 27만 6천 명 나 보잖아. 딱 내가 네. 알잖아. 앨런 뭐 오바마 할게 얘기 나랑 할게. 아, 지금 페이스북 처음 들어갔어. 저 들어고 난 다음에 제가 며칠 전인가 어젠가 저 다시 페이스북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교수님의 누구 친구가 뭐 전기차를 신청했다고. 아, 친구 아니라 1년 후배 있었지. 1년 후배요. 아, 예예. 예. 근데 그 말이 나온 김에 친구는 잘 사게 된다. 잘 사야 돼. 여유 있는 애를 잘 사게 돼. 네. 걔 뭐라는지 알아? 뭐라고? 형, 1년 후배거든. 형. 네. 형은 안 샀어 그래. 네. 대때 많은 새끼가 하는 소리가 뭐 그랬더니 아 모델 3 사야지 그래서 모델 3 어 그래서 테슬라 그 언제나 했더니 샀다는 거야 네. 첨불 썼다고 아니면 바꾸면 되지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보나마나 이게 처음에 나오면 걔가 이틀 만에 샀기 때문에 네. 앞에 나면 프리미어라도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 아이폰 하면 네. 붙듯이 네. 네. 네. 아이폰 처음 그래서 야 그러면 또 있으면 나 떡구물 해야 돼 그랬더니 형 이 차 가져가 나오면 그러더라 오. BMW 5시리즈 좋더라 5시리즈 나 5시리즈 타는 남자 네. 2012년 있다가 2012년 있다가 아 2년 있나 3년 걔 나오면 나 준다 그랬어 네네 네. 진짜로 올리 어댑터 하시면 벌써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저 티문에 보니까 아 나 하려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여보 돈도 못 버는데 뭔 소리야 그래갖고 상당히 저가더라고 생각보다 뭐 보증까지 하면 2천만 원대까지 2천 한 7,800원 다 살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면은 예, 예. 어, 이 얼리 어댑터인 저 이찬진 씨가 또 신청했다고 하니까 저라면은 김희애 씨가 타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하겠어 예, 예. 이제 난리 났어 예. 빨리 지금 종목 안 불러준다고 난리 났어 오늘은 안 불러드릴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8시에 또 공개 방송할 때 와준 아니 오늘 아니 오늘은 저 의미 있는 날이어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오늘은 원래 오늘은 놀았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오늘 놀았지 않습니까 아 네, 식목일 4월 5일. 그렇죠 그래서 저 노는 날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 아 맞아 오늘 사실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관련해서 관련주 하나를 가져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로 예. 아, 근데 시간을 알고 가야 돼. 지난번에 한 25분 넘으면 무조건 안 해. 한솔 홈데코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비슷하죠. 네. 네네. 비슷한 게 뭐예요? 근데 한솔 홈데코는 저희 전문가님 한 분이 주력주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네, 그 종목 건드리면 안 돼요.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앨런 머스크는 뭐 몇 년생인지는 잘, 저보다도 어리더라고요. 71년생인데. 아, 나보다 두 살이네? 예? 네? 두 살이. 아, 형님보다 또 두 살 미치죠. 두 살이죠. 그걸 까야겠네. 그 형님 그 예전에 올라갔던 네이버 프로필. 아, 지워버렸어? 제가 캡처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니, 불법이야, 불법. 예. 앨런 머스크, 일단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 오자마자부터 전기차는 시대에 대세다고 말씀드리면서 P&E 솔루션하고 뭐 우리 산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올려드렸는데 그다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는 근데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뭐 147달러까지 246달러까지 네. 지속 상승했어요 네. 네. 우리나라는 주로 뭐 바이오주가 미국에 오르면은 남장가도 네. 오르면 우리도 바이오주 같이 가고 전기차 오르면 전기차 가고 화학주는 화학주 오르고 미국을 많이 보는데 이 전기차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기차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P&E 솔루션 말씀드리고 사셨던 분이 한 10% 마이너스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회원 중에 저를 보고 아 좀 어떻게 하냐 했는데 어제 한 방에 많이 하고 아니 떨어지면 예, 조금 개 예, 소리 예. 듣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저희 회원님들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그 채널 K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린 게 주관을 갖고 산업을 보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종목 잘 가져가면은 이렇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산업을 보려면은 미국에서 그 관련된 종목이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양심적이에요. 네. 저는 관심주가 NS거든요 그쪽에서 네. 작년 12월 20몇일 날 이거 탐방 갔다 한테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이니까 네. 23일 날인가 내가 얘기 듣고 얘기했을 때 가격이 22,000원인가 그래요. 주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만 원 떨어졌잖아요. 욕 바가지를 못 쳐 제가. 네. 전 그런 거 다 인정해요. 전 개화를 욕했죠 또. 네. 저한테 얘기해 주네. 뭐 엘론 머스크 엘론 머스크 말씀하셨는데 네. 엘론 머스크 지금 그 저 영화 아이언맨처럼 여기에 뭘 달고 다니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진짜로? 예. 예. 마크 뭐. 아, 네. 농담도 알아서 네, 웃고 네, 들어야 돼. 근데 네. 앨런 머스크가 저는 저도 과거에 앨런 머스크 기사들을 많이 보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아이언맨의 그 보면은 괴짜 박사를 그 벤치마크 했다고 뭐 그 사람 그 원작 만화를 만든 사람이 앨런 머스크를 보고 대단하다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앨런 머스크가 사업을 성공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는 가장 대단하고 했던 게 뭐 전기차가 아니었고 우주 사업 스페이스엑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로서 보통 사람은 아니겠다 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네. 그 회사를 키우기 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페이팔이 투자한 회사가 지난번 솔루테크였습니다. 예, 앨런 머스크 관련되죠. 예,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페이팔이라는 회사에서 맞아. 창업한 그 투자 펀드가 있는데 그 회사가 네. 향후 전기차 관련해서 차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관련이 있을까? 솔루테크 그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이 창업 자금으로 해서 몇 개 회사를 창업해서 앨런 머스크가 넘기고 스페이스X 그다음 전기차인 이제 테슬라를 세우면서 페이팔을 파는데 그 페이팔이 공교롭게도 또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인 자폐 회사인 솔루테크에 320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대박이네, 대박.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어떤 스토리와 네, 연결을 네. 짓는 인간이면 인간과 사람과 어떤 그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역시. 인맥도 중요하다. 네, 네. 제 친척 동생이 네. 그 위스콘신을 나왔거든요. 위스콘신 저 친척 동생을 결혼식 갔더니 위스콘신 인맥이 촥 화려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또 위스콘신 박사가 저기잖아요. 그 저기 그 누구야? 저기 대구에서. 대구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랑 아, 예, 예. 싸우시는 분이 예, 예, 예. 종이 하시는 분이 나셨던 분. 예. 그러니까 무소속 나온 사람이랑 그 감별사랑 같은 대학교 그렇죠. 같은 대학. 예, 예, 예. 같은 대학에서 위스콘신. 아, 그래요. 대단. 네. 아, 어디 나오셨더라? 저는 그런 네. 훌륭한 대학 훌륭한 대 나오신 분 같은데. 제 친구가 났죠. 아, 그 제 친구가. 예. 네. 아, 참 어저께 내가 말한 애 있잖아요. 네. 걔 아들이 거기 다녀. 네. 나한테 BMW 5 준다는 애가 네. 아들이 거기 다녀. 그 아, 위스콘신에. 예. 네. 네. 진짜로. 메디슨이라는 학교. 예. 네. 근데 아, 그래 갖고요. 네. 빨리 종목을 불러 줘요. 아, 종목이요? 네. 아, 종목을 아니, 이거 이러다가 아, 네. 이거 거의 약장수의 마지막까지 끝나는데 안 불러 줄 거 나서 아, 까먹었네요. 그래서 전일 8시에 봬요. 이럴 것 같은데. 앞 글자 네. 하나만 이렇게 주는 거지. 오, 저녁 제가 오늘도 뭐 8시에 저녁 8시에 하니까 앞글자 하나만 알려주고 기본적 분석을 네. 오늘 종목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네. 오늘은 네. 사실 식목일입니다. 네. 뭐 저 연식으로 말하자면은 저보다 연식이 더 오래되신 뭔 소리예요 지금요? 이학영 교수님께서는 네. 아마 어릴 때 네. 오늘 같은 날 아마 초등학교에서 송충이를 잡으러 가셨을 거예요 아마. 네, 송충이를 아. 잡고 그런 아, 추억이 있을 텐데. 솔직히 송충이를 안 잡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한식날 그 성묘로 갔거든요. 아니 성충이 네, 성묘 안 가는 애들이 송충이 잡으러 가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 성묘 가는 날은 안 가는 사람 안 가도 결석 처리 안 한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네. 저 어릴 때 정말 뭐. 송충이 막 떨어지는 기억인데 요즘 송충이 참 볼 일이 없어요. 아, 그렇게 예, 송충이 네. 잘 볼 수 있죠. 근데 송목일이기 때문에 나무를 네. 심자는 의미에서 네. 나무 관련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소리 대구로. 예, 예.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한 소리 대구. 예, 예. 딱 걸렸는데 보니까. 한 소리는 아니고요. 한 소리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예. 선창산업이라고 하는 선창산업. 예. 선창산업이라고 해서 네. 예. 묻지 말 따지 말고 간청하고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예. 저평가 오늘 좀 진짜 저평가는 네. 여러분들이 선창산업을 잘 모르지만은 뭐 오래된 분 저 뭐야? 예, 이녹스 벨라티 예. 이녹스 뭔가 했지 좀 전에 불러는 뺄 수 없는데. 뭘 뭘 빼나. 오래된 회사입니다. 59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음력이 오래된 회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저 연세 드신 분이나 저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선퍼니처 가구라는 들어왔습니다. 선퍼니처 가구라는 회사가 있고 네. 선우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선창산업이요? 예, 예. 선창산업이 선퍼니처라는 브랜드의 예, 가구를 만드는 합판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합판에서 목재 합판으로 예, 합판에서는 1위고 MDF 가구에서는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게 제가 이 회사를 차트상으로 분석하고 식목일에 뭐 종목이 없을까 분석하다가 바로 오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을 갖고 제가 전문가로 있는 한 이 종목에서 크게 손실 보는 일 없습니다. 이게 왜 전기차야? 예, 예.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 종목이 아니라 식목일 관련주로 드는 것입니다. 아까 전기차 얘기했는데요. 전기차는 제가 P&E 솔리부터 분석 저희 방에서 벌써 제가 저 투자 전략에 올린 종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선창산업은 요즘 뜨는 게 뭐 방송에서 저도 TV를 가끔 볼 때마다 재밌는 게 예. 먹방. 먹방 뭐죠? 먹방. 그다음에 지방이 뜨고 있어요. 네. 지방이 뜨면은 이 회사가 갈 수 있거든요. 네. 지방이 왜 뜨면은 인테리어 가구를 하겠다. 뭔가 새로 꾸민다. 요즘 수방사라든가 뭐 이상 네네. 뭐 무슨 뭐 내방의 품격, 내 집의 품격인가? 내방의 품격.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아요. 제가 그때 예, 썼어요, 그거. 예. 예. 수방사하고 지방 예. 예능이 막 뜨고 있는데, 전 예. 수방사 하길래, 아, 저게 또 새로 나온 진짜 산의 후속편인가 생각했었는데, 수방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방사가 집을 수컷들의 방.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들 모르게 자기 집을 어때 고쳐달라고 하는 프로인데, 예. 여자들이 몰래 나중에 고치고 난 다음에 와서 깜짝 놀라요. 근데 여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똑같더라고요. 와서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게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런 다음에 또 달라져요. 네. 사고 웃는 거 약간 서투려 하네.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미쳤나 이게 미쳤나 이게 미치나 미쳤나 근데 그 다음에 표정이 싹 달라져요. 돈은 누가 들었냐 공짜로 다 고쳐줬다면 웃어요. 예. 근데 선창산업 뭘 한다고? 네, 선창산업은 가구를 만들어 이 회사가? 네, 목재 합판 관련해서 예, 지금 가구를 만들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면은 마루라든가 여기에 목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인테리어 저 리모델링 하면은 지금 재건축이나 뭐 하는 부분에서 이 인테리어 합판이나 목재는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간 저가 합판이 많이 왔었어요. 중국 저가 합판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게 반텀 빈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부분에서 선창산업이 또 호재가 되고 이 회사가 또 여러 가지 사상 최대의 분양이 지금 아파트 강남 재건축이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수요가 인테리어 가구 수조 가구를 직접 만들어야 되나? 선퍼니처 가구가 있었어.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MDF라든가 합판 부분에서 이제 MDF는 싸구려잖아요. 중국 거 막 예. MDF는 싸구려죠. 합판. 예. 결국은 목재 부분에서 마루나든가 여기에 매출이 늘어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는 회사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BR, PER 기준을 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보시면 1,700억 정도 될 거예요. 준수판이라는 분이 학령위원님 떨어진다 빨리 디스해달래. 아, 예, 예. 이게 뭐야 예, 이거.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투자정보에서 이제 기업 분석 항상 찾아보십시오. 저게 말씀드린 거를 투자자님들도 보실 때는 이 회사의 선창산업의 회사의 주가가 지금 스냅샷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예, 보시면 스냅샷을 친절하게 누르고, 예, 친절하게 이제 하나 알려드려야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먼저 보세요. 한 1,700억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딱 비교한 금액과 비교를 하세요. 자본총계는 예를 들어 저는 회원들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부동산처럼 따져라. 이 회사 지금 현재 시장에서 1억 7천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뭐 전세를 한 2억 9천 뭐 주고 해가지고 해서 현재 5억 6천에 거래되고 있는 그게 쏙 들어온다고 예, 자본총계 1억 2억 7천을 받을 수 있는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부동산처럼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샨들리 가구부터 해서 이런 게 좋게 있는 그것이 시장에서 싸게 평가되고 있다.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익도 많이 나요?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회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엘런 머스크 뭐 관련 있어요 없어요?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왕 풀어놓은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요?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뭐 얘기 끝까지 안 했어. 미얀마 합판 시장이라는 거 렌탈 네. 미얀마에다 엄청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 회사가 캐시카우를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생활용품 화장품 있죠. 달인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달인이라는 달인. 회사. 예, 달인. 달인 뭐 김병만이 같은 달인이 아니고 달인. 마늘 다짜의 달인. 예. 달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달인의 회사는 여러분이 계속 쓰고 있는 생활 화장품에서 매일 쓰고 있거나 욕실에서 계속 쓰고 있는 디스펜서가 있죠. 예, 네, 디스펜서. 예, 예, 예, 예, 예, 디스펜서라고 해서 샴푸 누르고 이런 샴푸 거. 샴푸 누를 때. 예, 예. 이 회사가 이것을 거의 독과점하는 회사의 더 달인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뭐 펌프 디스펜서, 샴푸 린스는 언제든지 팔리고 이 회사의 달인에서 예, 선창산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달인에서 캐시카우 나오면은 이 회사의 단기 순이 예,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적었지만 앞으로 분기 매출액을 보면서 이 회사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지금 가격대 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는 것을 예, 저 보시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상승하고 나가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가셨던 분이 뭐 방송 보고 사셨던 분이라 또 혹시나 고점에 물리시면 되는데 제가 이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네. 또 한 종목을 서비스로 가져왔습니다. 아, 이건 시간 났는데 아니 예, 이거 예. 시간 너무 늦는데 그 8시 얘기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종목만 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예. 종목만 예. 보여줘. 이게 뭐야? 예. 뭐야 이게?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파세코. 이제 파세코라면 이제 인테리어 바꾸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건축 자재 시장에서 원회사 좀 빨리 알려주세요. 예, 이제 인테리어에 이제 그 냉난방 기기라든가 전자레인지 이런 것을 붙박이로 빌트인으로 넣어야 되겠죠. 예예. 예. 그러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나 설치하는 예. 네. 저기 네이버에 네. 이학령하고 집방 이런 거 보면 글 쓰는 게 집방이에요. 나올 것 같거든요. 집방 테마 두 주를 네. 두 종목을 가지고 저는 있었고. 잘 모르니까 한샘이나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예, 예. 아, 집방 두 종목이니까 예. 집방. 아주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종목은 저점에서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네. 예, 예. 다음번에 꼭 수익 날 겁니다. 파세코는 내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네. 처음 들었어. 뭔가 느낌 있네. 아, 그세요? 다음 주 하려면 뵙겠는데 그 전에 또 뵐 것 같은 느낌 드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올라가죠. 감사합니다.